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가 14일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를 가졌습니다.